우리나라 팀이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. 24일에 진행된 에스파냐 팀과의 준준결승 경기에서 우리 팀은 에스파냐 팀을 3-2로 이겼습니다.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은 29일 준결승 경기를 하게 됩니다.